한소 한화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착공식이 14일 평안남도 순천화학연합협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순천시안의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착공식에서는 연설과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탄소 하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